어찌 같은 종목하니 대세도 같은 초원이면 괜찮잖니 You must be kidding me. You must be kidding me. You must be kidding me.